번쩍거리는 건데 옆에서 밀었지 저렇지도 난 못해 똑같이 했던 말 어떤 표정으로 난 널 대해 그 맘에 들 수 있나 난 모르겠네 조명이 꺼진 무대차 위에 관객 모두 사라진 자리에 혼자서 그런 기쁨 그래도 난 Let me sing a song for love I wanna sing a song for love Yeah, yeah, yeah I don't wanna be alone